시작해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소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무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안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학대를 피해 밖으로 나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피해 청소년들은 오갈 곳이 없습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식사와 거처를 제공했던 청소년 보호시설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소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선 입소 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과 거리, 그 어느 곳도 아이들에겐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서 취재한 인터뷰에 따르면 19살 김모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서울의 모 쉼터에 장기 거주 중입니다. 카페 알바를 하며 자립을 꿈꿨지만 근무지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모 씨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부모와 가구가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학대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가정 단위로 지급된 지원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지의 최소 단위를 가구로 산정하면 김모 씨의 경우와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앞으로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 단위를 조정해 자립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소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상황 속 증가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1일부터 피해자 보호와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해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강화된 법률이 아이들의 SOS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